자꾸들에게도 잘해주는 건지 이건 꿈이야. 솔직한 마음이 뭐야, 다 이런 거야, 나 뭐야. 마음을 두드릴 때 잼하고 나타나죠, 꼭 안아줘. Come on, please, boy.